수많은 진실들과 수많은 거짓들 사이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진실과 거짓의 차이, 선동과 본질의 사이, 내 이득은 무엇일까. 개 같은 세상에 개처럼 살 순 없기에 눈을 뜬 채로 현실을 봐. 정의의 반대는 또 다른 종이, 알잖아 세상엔 없거든 선이. 팩트는 관심 없고 내 편이 아니면 죽여버리는 게 지금의 정의. 좌우 흑과 백자 여진영 그 끝에 관객은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피를 보내. 정성이 없는 전쟁, 물질 만능의 병폐. 내 편이 아니면 다 저기 되어버리는 극단적 선택. 정치적 올바른 또한 내 입맛대로 귀찮은 문제니까 문체로 선택자 위선과 불편한데도 오직 내 기분에 맞춰버리는 해석. 진실과 거짓도 입맛대로 시선은 진영의 가치인대로 선택자 위선과 불편한데도 오직 내 기분에 맞춰버리는 해석. 수많은 진실들과 수많은 거짓들 사이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It is our duty. Not the one get the gun. It is our duty. 시커먼 질문들과 무차별 비난들 사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It is our duty. 난 또한 깨끗한가. It is our duty. 당신은 깨끗한가. 이 모든 혀로 정의들은 외치는 사이 솜직한 이들은 비웃지 말이. 너무 많은 시대에 입을 다보면 방해자라고 손가락질을 해대네. 어디서 감히 파파파 익명 속에 가린 비겁한 자들이 행하는 서린 가시돋지 말은 다 널 위한 거고 이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가식이 감히 파파파 입 다무는 범인. 당신들이 외쳐대던 값싼 종인 피를 흘린 이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 제발 마주하라고 이 불편한 손이. 황색 언론이 만드는 노시 누군가 이들게 의한 choice. 우리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 잠깐 위를 향하라고. 정치적 올바름도 안 내 입맛대로 귀찮은 문제니 반문체로 선택자 위선과 불편한테도 오직 내 기분에 맞춰버리는 해석. 진실과 거짓도 입맛대로 불편한 진실에는 감은 채로 선택자 위선과 불편한테도 오직 내 기분에 맞춰버리는 해석. 수많은 진실들과 수많은 거짓들 사이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It is our duty. 난 또한 깨끗한가. It is our duty. 시커먼 질문들과 무차별 비난들 사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It is our duty. 난 또한 깨끗한가. It is our duty. 당신은 깨끗한가.